나는 수저 더러 배. I don't pay.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. 버럭해.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. 거두벌 씹어주겠다. 에이, 거두벌. World business. 핵심. 섭외 else need. 맥진. 많지 않지. 이 클래스 가진. 만기 종향의 악진. 반칙. 마이, 마이, 번지. 마이, 마이, 번지. 블랙, 블랙. 난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, sorry. 미안해 Billboard, 미안해 Worldwide.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. 대신에 네가 뭐 다 켜줘.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. I do it, I do it. 너 말 없는 라다 do it. 어,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. So it. Did you see my bag? Did you see my bag? Same damn clothes.